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다, 앉았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재물이 많았다. 이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청년이었다. 청년.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관원이었다. 관원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유대 나라에서 관원이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됩니다. 30. 그러니까 이분은 청년이라서 무슨 결혼 안한 청년이 아니고 그만큼 젊다는 것이죠. 약 30세 조금 넘은 부자였고 관원, 공무원이었다. 참, 이 부족하다 것없이 살아가는 이 청년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이제 좀 질문을 하려고 이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서 취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 참 귀한 청년이구나. 그러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네, 나를 따라와. 이 청년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부자였어요. 물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딱한 가지가 이제 도대체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살았지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됐죠. 올바로 파악은 했지만 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해법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계명을 다 지키고 또 선한 일을 하면 될줄 알고 예수님에게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확인하고. 나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러 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붙잡고 있는 거. 네가 물질적으로 부자이고 또 지위도 높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진정한 부자는 그게 아니다. 진정한 부자. 그래서 진정한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데에 또 신앙을 열심히 하는 데 어떤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게 가난하게 사는 진정한 부자로서의 삶을 아마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전체 속에서 진정한 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진정한 부자는 뭔가? 첫 번째는 물질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물질을 초월해야 된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죠. 이 초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있는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자진해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뜻으로 했어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밭을 팔고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았더라. 근데 이제 욕심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쯤을 감춰두고 그리고 베드로 앞에 와서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이게 일부만 바친 게 죄가 아니에요. 성령을 속인 게 이게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물질에 대한 것들은 이게 내려놨어요. 그래서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뭐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물질의 어떤 이 얽매였던 것을 탁 내려놨으면 복받을 게 틀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자기들을 얽어매었어요. 어느 순간에 얽어매니까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속여야지. 모를 거야, 모를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화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왜 저렇게 비싼 거를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이게 되겠는가? 왜 낭비를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기 시작하게 다 보면 신원과 계속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우선이냐 물질이 우선이냐 이거에서 요즘 현대인들은 거의 다 넘어가요. 거의 교회도 넘어가고 뭐 목사님도 넘어가고 다 많이 넘어가요 요즘. 그래서 뉴스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또 뉴스거리에 등장하는 암흑의 암흑의 부정부패 저지르고 막 크게 사고치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 중직자들이 대부분이 대부분. 이게 이제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여기에 내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 물질에 얽매여서 끌려다니다가 보면 어느 게 중요한지를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지.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물질이 있는 곳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재산이 점점 늘어날수록 신앙도 점점 늘어나면 참 좋은데 일반적으로 재산이 점점 막 늘어나면 신앙은 점점 쪼그라드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장담하는 사람도 막 회사가 점점 커지고 막 몇 개씩 늘어나면 교회 일이 너무나 부담이 돼요. 그때부터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 봉사활동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뭐 선교를 또 한다고 또 막 나오라고. 지금 이 직장 전에는 안 그랬는데 회사 일이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는 분들,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 이게 좀 점점 되면 어우 제가 지금 회사 일이 바빠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너무 바빠져서요. 그래서 예배들을 계속 빼가며 주일 한 번밖에 간신히 나오는.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면 안 된다. 재물에 계속 얼마해가지고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돈은 좋은 노복이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악한 주인이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돈이 수단이 돼야 되지 목적이 되는 그때부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돈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그때부터 이제 돈에 노예가 돼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가다 보면 예수님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빠이빠이. 너무 바빠져.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누구나 필요로 하고 성경에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돈을 열심히 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참 좋다.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복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잃어버릴 만큼 복을 받으면 안 된다.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그것을 보셨어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가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물질에 끌려다니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물질에 있지. 네가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 물질 한번 내려놔 볼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노 그럽니다. 노 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온 게 거짓말이죠. 물질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물질 따라서 끌려서 슬픈 기색을 하고 물질에 끌려서 세상으로 갔더라 지금. 그래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거는 진정한 부자가 못 됩니다. 이 청년은 돈은 있었을 줄 모르지만 가장 가난한 인생으로 평생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가? 나누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 주는 사람, 막 주는 사람. 이 청년이 던진 질문은 대단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영생에 대한 질문 우리가 많이 던지면 좋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받습니까 하는 거는 질문이 좀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뭘 해왔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적질도 안 했고 거짓 증거도 안 했고 남을 속여서 취한 것도 없고 부모도 공경했고 이거 다 지켜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행했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영생에 대한 어떤 이 관심은 참 좋은 거지만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영생을 위해서 많이 축적된 어떤 영생의 어떤 공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이 정도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그 악한 죄를 도대체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팔아서 베풀어보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보라고. 그럼 네 자신이 보일 거야. 움켜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누면 또 사는 다른 사람이 보여요. 지금 우리 시드니에 가면 주마음교회가 있는데 뭐 교인이 뭐 열몇 명 어른들 해봐야 뭐 10명 정도 됩니다. 청년들하고. 근데 거의 오랜 동안 한 6개월 이상을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그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여집사님들 네 분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프를 끓이고 또 소세지 갖다 굽고 뭐 해가지고 그거를 차에다가 다 싣고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노숙자 사역. 몇 개월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요 너무 힘들어요. 한두 달 하더니 막 다 지쳐가지고 그만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들이 다른 이 단체들은 이제 정부에서 보조받고 막 이런 단체들이 와가지고 막 뭐 고기 구워주고 막 샌드위치 하는데 여기는 초라하게 그냥 콩 있는 그 죽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해서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저쪽에 가서 그거 들고 와갔다가 쓰레기통 넣고 이쪽 걸 먹는 거. 저쪽은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로 주고 여기는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 하나 주고 같이 얘기하고 등 두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이 나눌 때 참된 나눔 속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봅니다. 아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마음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 나눔의 생활을 계속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나눔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날 그 저녁 때 한 4, 5시, 6시 정도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또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막 기뻐하고 오늘 누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해서 열심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한 그것을 예수님은 높이 사셨어요. 그래서 21절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했죠. 내 구원을 위해서만.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쌓는데 아주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 것이죠. 22절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단다. 이 청년은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최고의 영생 없는 비결을 그에게 딱 던져주셨어요. 야, 너 지금 다 잘했어.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 한 가지. 좀 나눠보는 것, 그것만 더 한 가지 하면 어때? 그런데요, 이 청년은 나누는 것에 인생했어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부자라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뭐 적고 부족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액수나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단 10불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나눠주고 던져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저는 아직 가난한데요. 부자들은 천불 만불 막 내지만 저는 낼 게 없는데요. 낼 게 왜 없습니까? 도와줄 게 뭐 왜 없겠어요? 우리에게 시간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가진 거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라고 해요. 나누라고. 우리가 늘 자신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게 있다면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착하게 사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영생 얻을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 청년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뭔가는 꽉 쥐고 있다는 거죠. 그걸 놓지 못하고 나누질 못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더 부자가 되는 거죠. 더 부자. 황해도 은율교회 옛날에 이찬영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 장로님은 늘 고백하는 게 나는 평생 내가 이렇게 부자 되게 한 것이 11조 드린 것과 새벽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새벽 기도 빠지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무식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청년 때 이 남의 집 와서 석유를 띄어다가 이 동네에서 조금씩 파는 용도. 그런데 점점 조금씩 커졌어요. 그래도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그리고 얻은 것에 11조는 꼭 드리고 그래서 매일 새벽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장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버는 돈마다 계속 논과 밭을 사드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 뒤에도 또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한 장 쭉 읽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또 끝나면 목사님 댁 가서 한 바퀴 빅 돌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 한 바퀴 빅 돌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집에 오는 교회 봉사에 구제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 날마다 어려운 가정들을 몰래몰래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지들을 불러다가 그 동네 전체 잔치도 하고 또 얼어 죽은 거지들 장례식을 다 이분이 수십 명을 치러줬대요. 평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점 물질을 많이 주시니까 천석꾼이 돼서 가을이면 교회 마당에 그 농사 지은 것들을 갖다가 십일조를 하는데 교회 마당이 막 산더미 같이 쌓였다는 해방이 됐습니다. 이북에 이제 공산당이 들어왔어요.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게 하나님께 바칠 십일조가 줄어들어서 큰일 났네. 내 땅을 뺏겨서 속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십일조가 줄어들어서 정말 안타깝네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이 정도 부자가 돼. 이 정도.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분이 뭐 땅이 많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부자였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면 잠언 30장 8절 9절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워요. 내가 물질이 많아가지고 신앙이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조금 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지는데요 저쪽 가게 하나 망하게 해주시고 이거 하나 가지고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돈 조금 더 많아지고 영혼이 망하는 게 더 무서운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엇이 진정한 부자인가. 나눌 때 더 큰 부자. 더 큰 부자.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진정한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해요. 예수님 한 분만. 그분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원인의 하나다.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물질이 생기면 인생이 망하는 자칫 잘못.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돈이 많아지면 점점 신앙이 더 멀어지고 교만해질 위험성이 물질에 있다. 또 이 돈은 우리 성품을 천하게 만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이 많아지면요 딴짓합니다. 이상해. 그거 로또 당첨된 사람들 미국의 그 이야기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들이 선하게 고아원 사역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이런 분들은 100명 중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다 망했어요. 몸이 만신창이 되고 마약에 손을 대고 뭐 가정 다 파괴되고 새로운 여자 여자 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로 만나고.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인생 성공한 사람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대부분 망했어요. 물질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아주 천하게 만들잖아요. 또 돈은 우리를 세상에 매이게 만들어요. 돈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우리를 더 큰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게 한다. 통장에 만불 있는 사람 별 걱정 없습니다. 근데 한 1,000만 불 정도 있으면 자고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가지고 뭘 할까? 1억 불 정도 있으면요 통장에 오늘 가서 생각해보세요. 1억 불 가지고 뭘 할까?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냥 통장에 놔두기도 그렇고, 어떡하지? 쩔쩔 매는 거, 쩔쩔.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돈이 점점 이게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머리가 점점 복잡해져, 복잡해져. 이거는 거의 예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합니다. 물질 붙잡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물질 붙잡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물질 붙잡고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건 뭐예요? 믿으면 구원. 믿으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부자가 구원받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붙잡으면 이쪽 게 놔지는 거예요. 천국은요, 도덕적 어떤 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는 사람. 그분이 나의 총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갖다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넣으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가 좀 맞다. 예수님보다도 내가 좀. 예수님보다 내 땅, 내 땅. 예수님보다 내, 예수님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일 머리에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복받는다.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또 안드레는 야고보와 요한도 버렸어요. 재산을 버렸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날 고기 많이 잡았거든요. 두 배에 가득 채웠던 그 고기를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걸 뒤에 이제 이 뭐 누가나 뭐 마가나 이렇게 그때 그 고기를 누가 처리했을까 관심이 있었을 텐데 물질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도 그 물고기 어떻게 했는지 야 거기 났으면 썩을 텐데 그건 누구라도 보내서 가족들 보내서 좀 이,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배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 떠났어요. 그 다음 일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저건 누가 관리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앞은 안 보고 계속 뒤만 보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대단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갔다니까. 재산을 내려놨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갖다 버린 게 아니고 가족과 그냥 헤어졌어요. 베드로도 자기 부인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떠납니다. 여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가정 잘 돌보고 있어. 내가 곧 돌아올게. 울면서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연락 좀 해주세요. 뭐 그런 성경에 그런 얘기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렇게 전도 가고 이런 일은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게. 자기 생명까지 다 바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죽기까지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바쳤어요. 나중에 아가야 파트리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나는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못 박아 죽였다.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뭐 형제나 전토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둡니다. 그 사람이 부자래요. 그렇게 하면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복을 주시겠다. 30절에 첫 번째는 금생의 복을 주시겠대요. 백배의 복을 주시겠다. 백배. 성경은 백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백배.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은 농사를 해가지고 농사 잘 안 되는 가나안 땅에서 그해 백배나 수확했다. 그래서 백배나 수확했다. 백배 했다는 것은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 꼭 이렇게 세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요압이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게 백배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 백배.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복 주십시오. 이게 백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 주인으로 삼고 다른 것은 다 후순위로 다 뒤로 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백배의 복이라고요. 호쿠마라고 하는 이 주석가가 이 주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형태로 사람에게 이렇게 되돌려준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세상에서 얻은 것은 빼앗아갈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도 탓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세의 복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는 백배의 복을 받지만 내세는 영생의 복을 주신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축복은 뭔가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 이것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최고의 내 재산입니다 하고 가는 그 사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받지 못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재산이시고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분명히 구원 받는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못을 받고 있어요. 못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 동시에 세상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온 우주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머리에 두는 그때부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천국까지 같이 가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함께 가시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뭔가 하면 자,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게 뭐냐? 얽어매고 있는 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게 물질이라면 그걸 빨리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라면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진정한 부자로 변화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그거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또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진정한 부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적은 것을 다 갖게 되는데 그 적은 것이라도 만족하고 감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눌까 이런 고민을 하고 또 선을 실천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자의 마음을 갖게 풍성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도로 안겨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부자는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부인이라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자,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의 나의 또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갈 때 우리는 진정한 부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진정한 부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